우리 시간은 죄를 처리하시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용서와 도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원은 타락한 인간의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죄인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그 과정을 우리 성경은 용서와 도말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셔서 죄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그 구원의 과정을 성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두 국면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서와 도말이라는 하나님 은혜를 통해서 죄인들을 죄의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시는 구원의 단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한 부분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더 많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피뿌림을 얻도록 택함받았다.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 말씀처럼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도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는데, 성소 봉사를 보시면 두 가지 제사의 국면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명 매일의 봉사, 연중 한 번에 행하는 봉사, 일명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죠. 매일의 봉사는 성소뜰과 성소첫째간을 일컬어서 매일의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연중 봉사는 1년 한 날, 지정한 그날, 유대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 연적 차원에서 바라보면 1844년 10월 22일 예수께서 지성소에 들어간 이후의 사건, 그걸 속죄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는 용서가 주어지고 속죄일의 행사를 통하여서는 죄가 도말당합니다. 이 시간 이 과정을 간단 명료하게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의 봉사가 뭔가? 매일의 봉사는 성소 번제단과 물두멍과 첫째 칸의 경험에 제사장의 봉사 사역을 매일의 봉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거듭 반복하면 죄를 도말하십니다. 매일의 봉사의 사명을, 주님의 사명을, 사업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회개하는 죄인들은 자기 재물을 성막문으로 가져와서 그 희생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다. 이 상징적 행위에 의하여 죄가 흠 없는 재물에게로 옮겨진다. 이 첫 단계죠.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그분의 부르심과 이끄심에 따라서 십자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드디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이 표현의 말씀처럼 흠 없는 재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고 자백할 때, 이 의식은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회개하고 자백한 사람들의 죄가 재물로 옮겨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십자 앞에 나가서 진심으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회개한 사람에게서 그들이 자백하고 회개한 죄가 실제적으로 십자에 높여 달려 돌아가신 예수께로 옮겨지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죄가 예수께로 옮겨진 다음,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와 함께 죽는 경험입니다. 죽는 경험. 그런 다음 그들은 물두멍에서 깨끗이 씻깁니다. 우리가 아는 원론적인 말씀처럼 침례를 의미하죠. 죽고 장사되는 경험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회개한 죄가 제물로 옮겨지고 옮겨진 그 사람들이 이제 장사되어집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다음 제사장이 십자에 설린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립니다. 휘장에 뿌리고 나왔을 때 죄의 용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한 죄가 일단 번제의 물에게 옮겨진 다음 이 사람이 물두멍에서 씻긴 다음 죽어 장사된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 거듭나게 하신 다음 성소 안으로 제사장을 따라서 피를 대받고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휘장에 뿌리기 위해 들어가는 제사장을 따라서 이 우리의 영적 경험 속에서도 죽고 장사되어서 새로 거듭나서 중생해서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그 피가 휘장에 뿌려졌을 때 그들의 죄가 용서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는 이제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한다. 용서라고 기록한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소를 보시면 뜰과 물두멍과 처책하는 단절되고 구분되고 끊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끊어질 수 없는 일련의 연속적인 한 가지의 경험을 의미합니다. 이게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죽고 장사되고 거듭나야 죄가 용서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와 정죄에서 면제받고 거듭나고 중시한다라는 경험은 뗄 수 없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와 함께 죽었을 죽는 상태뿐만 아니라 장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합니다. 다른 의미로 한 말씀을 이해를 드리면 많은 사람이 예수와 더불어 장례를 치렀다고 하지만 예수와 함께 장례를 치르지 않고 혼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그들은 물속에 치른 장례를 치렀다고 하지만 실제는 안 죽었다. 죽지 않은 사람들은 무덤에 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침례는 형식적인 침례에 불과합니다. 교회에 입교하는 과정에 불과한 의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농명책에 기록하고 침례 증서를 줘서 교회인 자격이 되었지만 하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죽고 죽은 사람만 예수와 함께 장사당합니다. 장사당함만 장사를 경험한 사람만 다시 말해 진정한 회개와 자복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죄를 통회하고 뉘우치고 그래서 실제 그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져서 그들 속에서 죄가 용서, 가져간 바 된 사람, 그들이 물속에 깨끗이 씻습니다. 장례를 치릅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시킵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죠. 이것을 통해서 용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그러므로 용서의 말의 의미는 뭔가? 우리의 죄가 제물에게로 옮겨져서 성소 휘장으로 우리의 고백하고 회개한 죄가 실제로 성소 휘장으로 옮겨지는 모습입니다. 휘장은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용서는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어서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그들의 죄를 성소 휘장으로 예수께로 옮겨지게 하는 경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하는 과정입니다. 그걸 성경은 용서라고 말씀을 드리고 매일의 봉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진정으로 이 참된 회심의 경험을 했는가?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거의 없다. 뉘우치고 후회하지만 정말 죄인에게서 죄가 실제로 예수께 옮겨지는 이 용서의 경험을 한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 회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배우셨죠? 너무 엄숙하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회개하는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경험하고 싶지만 회개가 안 되어집니다. 하나만 언급해 드리면 회개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아줘야 합니다. 그 경험이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전도의 계단 1장입니다. 1장. 그리고 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인가? 하나 다시 청부할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순종의 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함부로 먹지 않습니다. 함부로 생활하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사랑을 안으로 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 빛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그분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분명한 계시의 확실한 열매는 죄를 회개케 합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경험이 없는 사랑의 경험, 감정, 느낌? 이건 기만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은 사람을 회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감정의 역사되어지는 사랑처럼 느끼게 하는 감정의 변화를 통해서 우쭐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 수는 있지만 마귀가 죄를 버리게 할 수 있는 회개는 줄 수가 없거든요. 또 주지 않고요. 그러므로 신신학은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사랑을 강조한답니다. 사랑을. 사랑을 강조하면서 공의를 살짝 무시하게 만들고 사랑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이 이성과 양심의 깊이 역사에서 죄를 찔러 쪼개서 양심을 찔러 쪼개고 죄를 버리게 하고 죄를 떠나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여전히 허물과 죄 있는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를 믿느라 하지만 어떻게 죄를 100% 승리할 수 있어? 라는 비겁한 불신의 마음을 품게 해서 십자에 났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경험되어지는 필요성과 강렬한 갈망을 느끼지 못한 채 그저 예수님 좋습니다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신약은 그들을 속인답니다. 다시 말합니다. 십자에 났던 사랑은 반드시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어찌 경험할 수 있는가?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가장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 앞에 배우시고 그분 곁에 머물러셔야 돼요. 이 주제를 또 한 시간 다루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거는 무릎 꿇고 가만히 바라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의 생애를 낱낱이 묵상하고 연구하라. 깊이 묵상하라. 그분의 생애를 묵상하면 그분의 품성 가운데 생애에 나타난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질 때 성령께서 죄를 가르쳐 주시고 의의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한 적개심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는 더 깊어져야 합니다. 더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계속 죄를 지어서 반복된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쉽게 말하면 어제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은 나이 가면 갈수록 회개가 깊어집니다. 무슨 뜻인가? 과거에 지은 죄를 더 깊이 싫어하고 더더 싫어해서 다시는 그 죄를 범지 않은 사람으로 자라버립니다. 그것이 회개가 깊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지만 이건 생략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매일의 봉사를 통하여서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가 성서로 옮겨지는 의식, 옮겨지는 과정이 매일의 봉사였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는 죄인들은 자신의 손으로 짐승을 죽였고 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죄인이 범한 신성한 율법에 들어있는 법궤 앞에 있는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피가 지금 성소 휘장에 뿌려집니다. 이 사실은 뭘 가리키는가? 피가 뿌려지는 과정을 통하여서 이 죄인이 고백하고 자백하고 버리기로 동의한 그 죄를 예수께로 성소로 옮겨진 사실을 표상적으로 보여주는 진리였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매일의 봉사는 회개한 죄인들에게서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서 용서란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합시다. 용서는 뭔가? 단순히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죄의 정죄에서 면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의 죄를 믿으시고 그대로 받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회개한 죄인에게서 죄를 분리시키시고 가져가셔서 그 빈자리에 대신 예수님의 의의를,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품성을,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생각에 불어넣어주는 것, 성령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넣어주시는 것, 이것이 용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감독, 주님 십자가 달리신 사건 속에서 한편의 강도가 이 용서를 받고 죽었습니다.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실제적으로 강도의 죄가 예수께로 다 옮겨졌습니다. 정말 다 옮겨졌습니다. 그런 채로 묻으면 묻혔습니다. 부활이 뭔가?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뭔가? 용서받은 상태 그대로 부활시켜요. 몸을 하늘의 형체로 바꾸시고 하늘의 신기 넣으면 그는 죄 안 됐습니다. 그게 한편의 강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강도는 성화의 삶을 안 살았는데 그 부분은 나중 한 주제를 이야기할 때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여하튼 완전한 용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완전한 용서를 받으시면 오늘 구원이 지금 이루어집니다. 지금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주시는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의식은 회개한 죄인에게서 성서로 옮겨짐을 상징하였다. 이런 것은 연중 매일 진행되는 봉사였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가 성서로 옮겨져 성소가 더 펴졌으므로, 그죠? 우리 저 성소로 다 옮겨졌습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첨부할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분명합니다. 십자가 자체로 용서가 주어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십자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죄를 고백할 때 그 십자가 이후에 주어지는 물두멍과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매일의 봉사, 이 세 가지 사건이 연결된 차원에서 내 속에 경험되어져야 그 피가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계신 교회는 오해된, 잘못된 십자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는 거짓 믿음의 기초로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오류가 계신 교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용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물두멍에서 장사되어지고 거듭나서 성소 안에 들어가야 용서가 주어집니다. 신신학은 이것을 다 짧게 부숩니다. 십자가 따로, 물두멍 따로, 첫째 간 따로, 죄송도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의 봉사는 일련의 사건으로 끊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 그런 의미에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침례를 받기는 받지만 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습니다. 아직 몇 번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전도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전도 생활을 하셨지만 십자가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몇 사람 영혼 구원했습니까? 몇 사람이었습니까? 몇 사람? 오늘만 선교사들이 나가서 일선에 침례를 많이 준다고 간구합니다. 참 놀라운 기쁜 일들입니다. 하지만 정말 그들이 회개한 사람인가? 회개는 한순간의 경험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성령께서 역사해 온 결과로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한순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한순간 회개했다고 하지만 한순간 회개의 경험이 금방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랫동안 역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경험하기 위해서, 정말 죄사함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요엘서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울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매일의 봉사, 이런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가 주어집니다. 그 다음 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주어지지만, 잘 들으십시오. 이 백성들이 1년 동안 드려지는 속죄제, 앞으로 속죄를 받게 하는 제사를 통하여서 죄인을 대신해서 대치물이 간합되어서 죄가 용서되었지만, 잘 보십시오. 그 희생제물의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했다. 너무 중요한 주제. 이 주제는요, 재림교회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가 재림교회마저도 희미해져 버리고 안 가르쳐주고 그릇 소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그분의 죽으심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린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속죄일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피는, 지금 1차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은 매일의 봉사에서 주어진 십자가는 속죄제가 아니고요, 앞으로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죄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회개한 신자들에게서 죄를 하나님께로 옮기는 제사라고 원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역상 오해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매일의 봉사는 속죄일이 아닙니다. 그죠? 속죄일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때가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때 속죄제가 드려집니다. 죄사함을 위해서 흘린 그 피가 이제는 죄사함이 아니고요, 영원한 속죄를 드리기 위한 제사로 지성소 때, 속죄일 때 그 피가 이제 법궤에 뿌리집니다. 법궤. 그게 속죄제입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매일의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성소로 옮겨졌지만 그 피가 죄를 완전히 속죄하지는 못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고 또 공격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자 선지자 356페이지 말씀. 자, 그것은 다만 죄가 성소로 옮겨지는 방편을 제공한 것 뿐이었다. 다시 정리하면, 회개한 죄인에게서는 죄가 옮겨져서 성소로 옮겨지고 회개한 죄인에게서는 죄가 사라졌지만 그 죄의 기록이 성소에 남아있고 그 죄에 대한 기억이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이 말씀을 예내시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금 정죄에서 면제당해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그의 개준의 정을 통해서 회개한 기미를 보고 회개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상을 참작하고 그 정죄를 지금 면제하고 3년 이후에 유예를 주고, 예를 들어서 집행유예를 주고 선고를 미루어 놓고 그를 용서해 줍니다. 그런 그가 그 용서를, 집행유예 기간 동안 용서를 가지고 살면, 다시 말하면 회개한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면 집행유예가 끝나면 그 선고가 사면되어버립니다. 지워져버립니다. 이게 사면입니다. 이 사건이 지성수에 행하시는 사건입니다.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보좌 선지자 356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를 드리는 제사를 통하여 죄인은 율법의 권위를 인정하고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는 동시에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께 대한 믿음을 표명한다. 그러나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너무나 분명한 정확한 얘기죠. 오늘 사람들 십자가에서 다 끝났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구원이 다 이루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입니다. 조사심판은 폈습니다.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요. 그런 거짓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나중에 엄숙한 말씀을 볼 것입니다. 때로 용서받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지만 다시 짐짓죄를 범하여서 회개하지 않은 채 남겨두면 구원이 뺏깁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러므로 심판을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조사 심판을 소개하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또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자,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몇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과거의 죄에서 구원하는 경험입니다. 이 경험을 또 한 시간 공부할 겁니다. 그런 그들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율법은 그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의의를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들은 지금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뿐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끝까지 고집하자 모세를 통해서 레위 지파에 칼을 주어서 3,000명을 형을 집행한다. 회개하고 떨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모세가 너무나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다시 잊지 마십시오.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3,000명의 살육 현장을 바라보면서 회개하였지만 자기들에게도 불행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염려하며 떨고 있을 때 모세가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께 올라갑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지 않겠습니까? 합의하시면, 당신의 뜻에 부합되어지면 저들을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만약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시리 하거든 내 이름을 책에서 기록을 지워주십시오. 모세는 예수를 대표했습니다. 품성하려 양들을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였습니다.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를 시험하셨대요. 모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그 순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런 다음 말씀을 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 기도를 응답했다. 가라, 내가 함께 가겠다. 그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다, 범죄하는 영혼은 내 책에서 지우리라. 그 다음 말씀 보시면, 하지만 반드시 보응할 날에는 내가 보응하리라. 그 다음 구절의 말씀 보시면, 회개하고 용서받고 모세를 통해서 기도가 응답당하여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그들에게 몸에 흔대가 나서 고통 가운데 긁으면서 그들이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야,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하나님은 재앙을 주는 분이 아니시죠. 용서받았지만 그들의 몸에 아픔을 준 까닭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는 잊지 말게 해서 그 죄를 범치 않도록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입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요.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범죄합니다. 또 범죄해요. 그래서 방금 내가 반드시 보응할 날에는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보응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요단강 가기 전에 다 죽습니다. 왜요? 지금 용서받지만 또 뭐합니까?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자 마침내 그들을 향한 은혜 시간이 끝이 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형벌을 다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기독교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 편만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셔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 같은 수준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은 거룩한 분이셔요. 죄를 절대로 묵인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증오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듭 반복합니다. 죄 있는 채로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자, 지금 용서를 계속 드립니다. 우리 용서를 받지만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방금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으로 인용해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대신 선고를 당하시기 때문에 지금 면제해 주는 것이지 계속해서 그들이 죄를 범하면 그 선고를 그들이 당해야 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죠. 한 번 거듭난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율법의 선고 앞에 정직하게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분의 분부 앞에 응해야 합니다. 그 비결을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자, 얼른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길더라도 좀 이해하시고 좀 계속 촬영하시고. 그가 율법의 선고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회중을 위한 한 제물을 취하여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율법이 기록된 돌비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렸다. 이와 같이 하여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 너무너무 심오한 진리입니다.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자, 보세요. 매일의 봉사 때 흘린 피가 성소 회장에 뿌려지는 것은 첫째,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습니다. 뭡니까? 율법은 범죄한 사람에게 죽음을 요구합니다. 그 선고가 충족되었습니다. 대속죄일은 휘장에 뿌리지 않습니다. 법궤에 뿌립니다. 그때 그 사건, 그 피가 이제 죄의 사미 피가 아니고 이 피가 법궤에 뿌려지는 대속죄일에 율법에 뿌려지는 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단 말이 의미를 아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의 죄의 사함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는 피입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합니다. 그분의 피는 우리를 죄를 도말시킵니다. 많은 사람들 십자가의 의미를 죄의 사함 정도로만 이해합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피는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그분의 피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분의 피는 죄를 도말시켜서 완전히 죄에서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피의 능력입니다. 그 피를 의지하십시오. 다르게 말씀드리면 그분의 희생입니다. 그분의 죽음이십니다. 그분의 고난이십니다. 이 부분을 뒤에 말씀을 통해 읽어드리면 358페이지 부좌선지자 예수의 피가 회개한 죄인을 율법의 정죄에서 풀어줄 것이었지만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는 못할 것이었다. 너무나 분명하죠? 언제까지 남아있다고 배웠습니까? 속죄일 때까지, 심판이 베풀어질 때까지. 그 죄는 최종적 속죄 때까지 성소 기록에 남아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모형에 있어서 속죄 제물의 피는 회개한 사람에게서 죄를 제거는 하지만 그것은 속죄일까지 성소에 남아있다. 하나 더 첨부하면 우리 기억에 남아있다. 그런 다음 최후의 보상의 큰 날에 죽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로 말미암아 회귀한 모든 사람의 죄가 하늘책에서 도말된다. 도말되는 조건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회귀하고 용서받은 그들의 품성이 율법과 조화되었을 때 도말당합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속죄의 사업, 최종적 대속죄일에 하늘책에서 도말되어지는데 이와 같이 하여 성소가 죄의 기록에서 해방, 곧 정결케 되는 것이다. 성소 정결하게 되리라. 모형에 있어서 이 속죄의 대사, 곧 죄를 도말하는 일은 대속죄일의 봉사, 곧 속죄의 제물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성소를 더럽혀 왔던 죄를 제거함으로써 성취된 성소 정결로 예표되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용서받고 연중 한 번의 봉사를 통해서 죄가 도말되었을 때 심판이 끝나고 인을 받고 영원한 구원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음 시간 더 자세한 설명으로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로 근본 강의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주님, 이 너무나 중요한 구속의 경륜의 너무나 중요한 주제인 용서와 도말, 너무나 확실하게 공개되어진 성경의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감의 말씀을 우리에게 견책하기를 체험적으로 이 기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재림교회는 성소 정결의 사업 기초 위에 놓여진 교회입니다. 우리의 사명의 본질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내 백성이 왜 구원받지 못한 채, 상처를 고침받지 못한 채, 왜 죄를 용서받지 못한 채, 왜 죄를 이기지 못한 채 남아있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깨닫게 해주시고, 늦기 전에 진정한 회개와 헌신을 통하여서 이 놀란 속죄 봉사의 사업의 혜택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 올리옵나이다.